시키므로 가도 한번 떠난 내님은 또다시 돌아오지 않네. 봄이 가고 구름이 풀 낙엽이 지고 또 지고 온다 하던 그날은 수없이 지나가 버렸네. 젊은 날에 내 청춘도 지나가 버렸건만은 변함없는 내 사랑은 오늘도 기다려지네. 지난 날 부가 말했듯이 그날은